나를 보고 싶은 그리움. 사랑을 하고 싶은 내 마음. 그대도 나만 생각하는가. 좋아한다고 고백할까. 그대와 걷고 싶은 그 길을 아무도 없는 나의 마음길. 그대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대 생각은 어디 있나. 그대의 마음에 내 맘이 있다면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오늘 밤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영원히 태우. 보고 싶은 그리움. 사랑을 하고 싶은 내 마음. 그대도 나만 생각하는가. 그대 마음은 어디 있나. Loving you is the only thing.